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실천적 조치들에 조속히 허응해 나와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공개 서한. 대양민족사의 특대 사변으로 세계 인류 정치사의 요리 없는 대정치 축전으로 성대히 거행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우리의 절세 비인께서 분열과 대결로 인한 결의의 비극적 고통을 가시고 자주적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내놓으신 애국, 애족, 애민의 뜨거운 사상과 로선들은 지금 온 천하를 덩체로 진감시키고 있다. 조선반도에 드리웠던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산산히 날려보내며 세상에 울려 퍼진 민족 자주와 민족 대단결, 평화보장과 연방제 실현 방안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결의를 한품이 하는 조국 통일의 구성, 민족의 대성인만이 내릴 수 있는 비범한 대결단, 대용단이다. 더욱이 북남 군사당국회담 제안은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위한 최상 최대의 현실적 방책이다. 그가 누구든 조선 사람이라면 이에 호응이 나서지 못할 아무로한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대범하고 진정어린 호소를 깊이 음미해보지도 않은 채 무작정 거부하는 온당치 못한 처사로 온 결의를 실망케 하고 있다.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북남 군사당국 회담 제안에 대해 진정성 없는 선전공세, 평화위장 전술로 매도하면서 무작정 전년부정 전년거부하였는가 하면 나중에는 선비핵화 후대화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대고 엄정한 대응을 떠들어대기까지 하였다. 우리 민족 모두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사활적인 문제인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가리는 제안보다 더 진정성 있는 태도와 입장은 없다. 특히 지금처럼 북남 군사당국 간 의사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서로 정뿌리를 겨눈 상태에서 전쟁 국면이 지속된다면 예상치 않았던 무장 충돌과 그로 인한 전면전쟁 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엄혹한 현실이다. 그 어떤 일방적인 당리당략과 주의 주장도 민족의 운명 위에 올려놓을 수 없다. 적대와 편견에 앞서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조선반도의 평화를 우선시할 때이다. 불세출의 절세비인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불멸의 조국 통일 대강을 높이 받들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북남관계에 조성된 현 파국 상태를 대화와 협상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남조선 당국에 다음과 같이 엄숙히 요구한다. 1. 남조선 당국은 북과 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고 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기본 장애물인 일체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출로를 함께 열어나가자는 우리의 제안에 지체 없이 화답해 나와야 할 것이다. 오늘 전현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리전 방송과 비라 살포를 비롯하여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형형색색의 모든 적대 행위들은 쌍방 군 당국의 책임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외세에 의해 강요된 군사분 개선과 서해 열점 수역을 사이에 두고 서로 총뿌리를 겨눈 험악한 사태가 지속되면 될수록 무장 충돌과 전쟁 발발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불신이 아닌 신뢰를 조성하고 대결이 아닌 대화를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에서 평화와 번영의 대로를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급선무이다.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의 전도는 오직 대화와 협상으로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단단히 명심하여야 한다. 2. 남조선 당국은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북남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쌍방 군부 대화를 조속히 개최하자는 우리의 제안에 적극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다. 북에 있든 남에 있든 군대는 내 나라 내 민족의 평화와 안전 수호를 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 땅에 배회하고 있는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 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철두철미 군 당국의 책무이다. 총뿌리를 내대고는 평화를 성취할 수 없으며 비방종상과 적대감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법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제기된 모든 관심사들을 군부 대화탁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론이 해결하자란 것이다. 남조선 당국이 현 북남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면 이를 마다할 하등의 이유나 구실도 내댈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3. 남조선 당국은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보장에 부합되는 과감한 실천적 조치들에 적극 합세에 나서는 것으로 온 결의에 커다란 기대에 부응해 나와야 할 것이다. 지금은 열백마디 말보다 하나의 실천 행동이 더 절실할 때이다. 아무리 평화가 소중하다고 해도 말로는 절대로 보장할 수 없으며 나중에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어 참혹한 재난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불미스러운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여야 한다.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을 해소하고 관계 개선과 조국 통일 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는 큰 걸음을 내짚어야 한다. 슬기로운 단일 민족인 우리가 뜻과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뜨거운 진정과 대범한 아량을 오판하지 말아야 하며 민족의 구성원답게 현명하게 처신하여야 할 것이다. 온 결의는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충돌 위험을 해소하고 우리 민족의 최대 수건인 조국 통일 성업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과감한 실천적 조치들을 곧 보게 될 것이다. 주최 105, 2016년 5월 20일 평양.